나는 역사의 얼굴마담이 아니다. 자꾸 테두리가 좋아지는 영정사진이 아니고 보상이나 바라는 천덕이 아니다. 이제는 한가해진 지나간 책이 아니고 당신들의 죄를 대납하는 속죄의 양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구체적인 몸이다. 오늘도 살아있는 비정규직의 분노고 빈민의 밥이고 농민의 땀이다. 그 바닥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죽음을 넘어 지금도 저만치 앞서가는 미래다. 4월에서 끝나지 않고 5월에서 끝나지 않고 6월에서 끝나지 않고 더 성숙한 10월로 아직 오지 않은 11월로 12월로 쉬지 않고 내달리는 나는 농민의 전이 투쟁의 전이 해방의 전이 역사의 전이다. 그 길 위에 나 꽃도 무덤도 없이 다시 서리니 산자여 따르라. 열사의 뜻을 과거의 뜻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제20회 서울 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 사전특별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구로 FM의 이세린,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의장 구자현, 박영진 김종수 열사 추모사업회 박재민입니다. 시는 송경동 시인의 산자여 따르라 였습니다. 이게 부제목도 있는데요. 부제목이 먼저 가신 열사들께 드리는 시였어요. 시로 벌써 저희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녹음하게 된 이유는요. 문화재에서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 나눠보자 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이게 됐고요. 제 생각에는 구자연님 요새 엄청 바쁘실 겁니다. 예. 요즘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차가지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열사문화제가 지금 얼마 안 남기도 했죠. 예. 며칠 남았죠 저희? 그 24일이니까요. 오늘이 딱 일주일 남았네요. 예, 딱 일주일 남았네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 그래서 서울 남부 노동 해방 열사 이름도 너무 길다. 이 열사문화제라는 게 도대체 뭐지? 약간 이거를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본격적인 방송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개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자연 회장님. 노동해방 열사문화제를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함께 꾸리면서 해온 지가 벌써 20회가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동네에서는 새로운 세상, 인간해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계셨는데 그중에서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벌써 10분이나 우리가 기리게 되는데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그냥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시점에서 그분들이 가장 원했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거를 기리고 또 같이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열사문화제를 진행합니다. 20회라서 약간 좀 더 특별하게 뭐 준비한 거 이런 거는 있으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네. 20회라는 거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또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어디에서 언제 열리나요? 아, 예. 제일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예. 11월 24일 예, 목요일입니다. 아, 6시 반에 11월 24일 목요일 6시 반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 5번 출구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꼭 오셔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6시 반이어서 조금 이른 것 같긴 해요. 예. 일찍 일찍 와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네. 네. 일찍 일찍 모여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아, 한 가지가 좀 빠졌는데요. 뭔가요? 아, 예. 5시 반에 먼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뭐 하나요? 그 거리 행진을 좀 해서 열사문화재 장소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독산역에서 출발해서 네. 가산역까지 거기가 이제 공단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퇴근하는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외치고자 하는 구호들을 함께 외치고 행진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조금 소개가 된 것 같으니까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좀 본격적으로 열사들의 삶과 뭐 저희들의 지금 당면한 저희들의 이야기들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첫 번째 곡은 이건 제가 좀 정했는데요. 그 이번에 그 광장에 나갔을 때 민중총궐기 때 광장에 나갔을 때 아무래도 시국을 맞아서 좀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들 만드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들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야 아야 아야 아니 좀 너무 웃겨서 막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 아야 아야 네 그래서 그 신나는 노래 혹시 광장에 못 가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야 아야 아야 네 그래서 박근혜 하야송이라고 하는데 하야가 라고 부르나 봐요. 이 노래 듣고 돌아와서 저희 이어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꼭두각시 노래를 타며 날아만 지박근혜야 아버지 랑 최태민이 제 아무리 좋아도 동네방네 나라고를 굿판 치면 되오니까 박근혜 구속 박근혜 구속 순실이 구속 순실이 구속 이제는 감방으로 들어가 주소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꼭두각시 앞세우고 뒷돈 캐는 순실이야 말 못하는 딸 자식이 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하야송, 하야가 듣고 돌아오셨는데요. 좀 신나는 분위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봤고요. 아, 이번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던 게 제20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 문화재를 처음 알고 사실 이번에야 조금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회 동안의 지난 얘기들이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뭐 저야 그렇지만 두 분께서 약간 두 분은 좀 오래 참여하셨죠? 언제부터 좀 참여를 하셨어요? 저는 뭐 아닌가? 지역에 온 지가 한 3, 4년쯤 돼서 아. 네, 한 3, 4번 정도를 실무자로 참여를 했고요. 아, 네네. 그 전에는 이제 한두 번 온 적 있습니다. 아, 네. 한 대여섯 번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시는 박영진 열사하고 또 무슨 김종수 열사. 박영진 김종수 열사. 김종수 열사. 예, 예. 김종수 열사. 예. 네, 그 사업회에서 일하신 거는 그 정도 됐는데 예, 그 전에도 참여를 횟수로는 하셨고. 한 4년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구자연님은 혹시? 예, 저는 뭐 이 동네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가 93년도 예, 93년도에 일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어, 저 그때 태어났어요. 아, 그러세요? 아, 이거 참, 나이가. 예.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몇 년 전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아, 예전에 공단 운동장이라고 지금도 이제. 그, 공단 운동장? 어, 구로 공단 내에 운동장이 있었어요. 네. 예, 운동장에서 어, 행사를, 열사문화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 그때부터, 어, 그리고 어쨌든, 제가 다녔던 사업장이 이제 마이크로인데, 에, 박인진 열사가 다녔던 사업장이기도 하죠. 에, 그 안에서 열사문화제를 했었던 적도 있고요. 에, 그래서, 뭐 한 연도로 본다면, 네. 그때부터 뭐, 열사문화제는 빠진 적은 없고 빠지진 않고는 성실하게 계속, 보내셨군요. 예,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열사문화제는 뭐 지구의 무장하면서부터 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그러면은 한 그래도 몇 번 이상 계속 꾸준하게 참여를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난 열사문화제들을 좀 돌이켜봤을 때 좀 어떤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으세요? 그니까 저도 이제 예컨대 투쟁 발언을 한다, 뭐 문화 공연을 한다 그러면 어 뭐 하겠구나 해서 잘 그림이 사실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좀 어떤 순간들이 그 열사 문화제에서 좀 오고 가는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제가 처음 와서는 2013년 뭐 이렇게 열사 문화제를 하고 보고 함께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그 투쟁 사업장들. 열사 문화제는 보통 투쟁 사업장들에게 이제 힘을 주고 그럼요. 함께 결의하는 마당인데 작년에 하이테갈 시티코리아 그 부지에서 그 비가 오는 가운데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아. 고려수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지역에. 고려수 요양병원이라고 거기에는 20대 초반부터 20대 중후반에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어, 되게 젊은 예, 투쟁사업장이었네요. 예.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탄압을 뭐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정말 많은 탄압을 받게 되고, 뭐 업무량도 늘어나고, 팀장 하던 사람이 팀원으로 떨어지고, 그 뭐 받았던 임금 다시 돌려내야 되고, 뭐 등등등등. 네. 많은 탄압을 하고 집에다가 또 뭐 회사에서 뭐 쪽지 보내고, 당신 딸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등 그 어려운 싸움을 당신 딸이 뭐 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렇게 보냈다고요? 예. 그리고 뭐 고발장 보내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젊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다부지게 투쟁을 했는데 네. 당시 그 박영진 열사상 열사상을 받았어요. 네. 그때 열사상을 받은 그 고려수 지부 그 물리치료사 그 지부장님이 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 열사의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서 느꼈던 열사를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자기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고려수가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그 기억이 좀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 구자연 의장님은 뭐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있으신가요? 궁금한데요. 아, 예, 참. 저는 대한문에서 그 열사 문화제를 했을 때가 좋게 그리고 힘들게 힘드셨어요. 기억이 나는데요. 열사문화제를 이제 보통 이제 지역에서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열사문화제 준비도 다 되고 있고 약 일주일 전인가 선배들이 그 추모사업회 선배님들이 오시더니 열사문화제 장소를 갑자기 이제 대한문으로 옮겨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아, 그게 그렇게 제안이 된 거였구나. 아, 그래서 이게 진짜,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당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문에서 진행을 했어요. 대한문에서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 정리해고되고 나서. 네, 맞아요. 한 분 한 분 목숨을 잃어가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끌어가는 이런 상황에 이 죽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하다.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억압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할 때 네.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문에 그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당연히 경찰들이 막 그랬구나. 막았겠죠. 네네. 열사문화제를 그곳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에서 열면서 이 분향소를 지키고 네네 맞아요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자. 네.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자. 뭐 이런 의미로 열사문화제를 대한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 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라기보다는 매번의 열사문화제에서 어떤 게 그렇게 이제 네. 그 즐겁냐면 아 네. 열사의 이름 아래 동네에서 투쟁하다 도망간 사람들 네, 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 네, 네. 이제 선배님 이제 네. 선배님들 구로 동맹 파업 하셨던 그렇죠.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홈커밍 데이 뭐 영어인데 진짜 그렇다. 다 모이고 지역의 노동자들 버스 노동자 정비 노동자 뭐 금속도 끼워주세요. 네, 금속 노동자 예 물리치료 노동자 뭐 많은 노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수가 많지는 않을 때도 있지만 한 데 모여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떡 나누고 맞아요.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런 그쵸.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행사는 없어요. 이런 지역적인 그럼요. 투쟁 문화제가 있다는 게 사실 열사들이 좀 열어준 공간이고 전 그래서 열사 문화제를 준비할 때는 좀 힘들어요. 늘 좀 떨리고 더 잘해야 되나 근데 늘 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동지들과 선후배들을 볼 수 있는 마당이라는 점에서 전 가장 큰 의의를 좀 찾습니다. 열사들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당면한 시기에 가장 실천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네네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거죠. 같이 투쟁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그쵸. 구호를 민중이 총궐기 하자는 구호를 같이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거듭 이제 약간 홍보가 또 나오는데요. 아, 그 뭐랄까 사실 저만 해도요. 이제 구로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또 학생으로서 뭐 아니면은 그냥 청년으로서 구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쌍차다 하면은 쌍차가 대한문에서 투쟁을 하고 뭐 이런 그 뭐 평택에서 싸우고 있는 건 알지만 사실 쌍용자동차도 구로에도 공장이 있다는 건 되게 나중에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작년이었나요? 되게 큰 어떤 풍파를 겪었던 하이텍 RCD 같은 경우도 올해였나요? 뭐 올해입니다. 네. 올해네요. 네, 그 여기 근처에 있는 오류동에 있는 세일엠텍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사업장들도 있고, 근데 저 되게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그런 노동자분들을 다 약간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그럼요. 이번에 세일엠텍 조합원님들이 아마 일동 준비하는 것 같던데요. 진짜요? 고려수도 한답니다. 아, 고려수 분들도 아직 네.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한남수 상 받는 그 정비사지에 예. 한남수 동지들도 오실 겁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다 계신 거고, 뭐랄까, 같이 싸우는 입장이어서도 대응해야 될 것들이 각자 좀 일이 많기 때문에 만날 자리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어떤 당면한 투쟁 얘기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뭐, 열사 문화제라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고 아마도 이제 이번 열사 문화제에서도 기억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순간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상 누구 받는지 두 분은 벌써 알고 계시죠? 예, 올해 한 해 동안 열사의 삶처럼 치열하게 살았던 곳이 어딜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데가 올해는 버스 동지들이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살아왔다고 해서 버스 정비사지에 분들에게 상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그거를 지금 사전 방송인데 다 얘기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죠 사전에. 그래야 또 버스 동지들도 많이 오시지 않겠어요? 아 이것은 상이라는 건 힘 준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거의 한남운수의 이제 이병삼이라고 하는 분이 네. 정비 노동자인데 해고된 지가 7년째예요. 역시나 이제 노동조합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네. 정비사를 운전하라고. 근데 그 형은 난 운전은 못해 이랬거든요. 실제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정비사는 정비해야지. 네, 그럼요. 그런데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비사 지회 서울 지역에 있는 정비사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고 서로 싸움을 같이 하고 하면서 네. 이병삼 동지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그 보성 운수, 한남상운, 버스 동지들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오래간만에 정말 그 단결이고 연대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이번에 열사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번 열사 추모 문화제 같은 경우 열사 추모 문화제 아니죠? 예, 추모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열사 문화제 끝나고 나서요.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뒤풀이를 해요. 그 네. 자리에 그냥 행사를 했던 마당에서. 아, 이번엔 너무 추워가지고 좀 곤란할 텐데요. 보통 이제 6월이나 7월에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이제 같이 뒤풀이도 하고 그러는데 뒤풀이 하다가 이제 어떤 조합원님들이 기분 좋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네. 야 그래도 열사 문화제 와가지고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참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선배님들 그 추모사업회 선배님들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그래요. 아니 즐거우면 놀아야 되는 거고 아 오히려 네. 슬프면 울어야 되는 거고 투쟁해야 될 게 있으면 분노해서 투쟁해야 되는 게 열사 문화제다. 열사 문화제는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을 단순히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당면의 과제를 열사의 삶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열사 문화제다. 그래서 아주 오히려 더 그렇게 열사 문화제 와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다. 네네네. 뭐 이런 게 평가로 있었던 일도 있어요.